미국이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을 강력한 자위적 해국 재력으로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1일부터 3일까지 기간에 러시아, 네팔, 인디아, 베네수엘라, 일본, 이집트, 프랑스, 영국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 잡지들이 보도했습니다.